8일 미제가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-1B 편대를 또다시 남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 공갈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습니다. 이날 미제 호전광들은 괌도에 새로 증강 배치한 핵전략 폭격기 B-1B 두 대를 남선 지역 상공에 출격시켜 괴뢰 공군 전투 폭격기들의 오모 밑에 상동 사격장에서 우리의 전략적 대상물들을 타격하는 훈련을 감행하면서 전쟁 광기를 부려댔습니다.